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으로 고요함만 지키면 오히려 병낫지 못한 바가 된다 한 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문하기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 후에 이 얘기는 그만두고 청정한 본연의 자성은 이래에 가득하여 사이가 없음이 흡사호흡 같으나 함없는 씀이 있으니 맑은 거울을 갖게 하여라. 어찌해야 하겠느냐, 영산의 꽃든 소식 보게나 이 물건 본래에 이르해서 낮에는 일, 밤되면 잠을 잔다고 이제 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임제의 방만, 덕산의 방만 얘기를 어제 저녁에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주장자를 들고 또 할을 하고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법문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 49년 동안 선언은 용장에도 없었던 도리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 합니다만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어쩌다 법문한 게 그렇게 된가 봐요. 예, 그 잘못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압니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그 조사의 공안도리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쓰여왔습니다. 부처님이 두 입술을 움직여 말하기 전에 이미 그 겨겨우 도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망나서, 저 앞에 나왔죠. 망나서, 일곱,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은 것이면 그것도 겨겨우 도리예요. 그냥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참, 우리 그 본래의 그 청정한 자성을 그냥 통째로 온통 다 들어 보여준 도리였어요. 주행 칠보가. 근데 그보다 더 소급에서는 부처님이 떡 나서 땅에 들어 우쭉 섰을 때 다 일러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다시 재차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행 칠보로 해서 보이고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이에게 이제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르친 걸로 또 보였어요. 그래도 모르는 이에게 하늘이 땅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한 두 입술을 빌려 언어를 통해서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은 막 나셔서부터 겨겨우 도리로서 보였던 것입니다. 또 이 그 세 가지 그 부처님이 나셨던 초행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막 나서 땅에 우뚝 섰을 때 우리의 청정 본연한 자성을 보였고 사방 주행 칠보에서 몸을 움직인 것으로는 우리 본유한 청정 본연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보였던 것이에요. 언어를 빌리지 않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 하늘이 땅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한 말은 존귀하다 그런 말씀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성의 그 본유한 능력을 불효쓰되 불효쓴다는 분별마저도 없는 일상의 경지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최상승이 보는 견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고 서려오는데 영산회상에서 이제 제자들을 어느 만큼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이제 경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간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들, 딸을 낳아 길러가지고 다 가르쳐서 장가 보내서 지금 된 많은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놈들이 지금 내도 모두 나가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도 잘, 능히 잘 살아나가겠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꽃단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개교 도리를 그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 대장경 가운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전 백소자 도리, 뜰 앞에 잔나무니라. 어떤 것이 조사설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달마가 서천국으로부터 이 동토 중국에 오신 그 근본 뜻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물으니까 뜰 앞에 잔나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일러서 모두 요새 시중 판매한 테이프를 보면은 적어도 모두 어디 제일 어느 지방 제일 이런 분들의 테이프에서 용장에도 없었던 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대단히 잘못된 돌이죠. 네. 그래서 영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니까 예, 지금 낼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어서 파는 미소라. 아무 소리도 없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법을 전했다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 이 물건은 본래 이러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 딱 깨달아 봐요. 이래서 그냥 낮이면은 일하고 밤되면 잠자는 일뿐이요. 할 일 없어.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생사라는 생각마저 잊어야 바로 즉시 본래의 성품이다 했습니다. 그 법능 스님이 선위가요 위법능 스님 여기도 위돈성 있지? 아 그래도 위시들이 대단해요. 예. 그래요. 이런 걸 일러서 그냥 본분돌이라고 그럽니다. 본분돌이 상사는 생각마저도 잊어야 된다. 당초에 나고 죽는다는 이름조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공을 두고 언제 났다, 언제 죽었다 하겠습니까? 못 얻었죠. 항차 허공도 그러거니 우리의 본유한 자성이야. 더 말할 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응? 그런 생각마저야 그 본래 정량한 본유한 자연적인 그런 우리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느니 죽느니는 본래 이른 뿐 실체란 없는 것, 중생들이 지어놓은 것이니 어찌 허망한 이름의 은멸이야. 그 허망한 이름이에요. 예. 허공을 두고 허공이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죽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허공 살았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름뿐이겠죠. 예. 예. 그러듯이 우리의 본유한 자생이 있어서도 그와 같다고 보면 또 그 덤물이에요. 예. 그보다 더입니다. 당초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허공마저도 우리 마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허공마저도 마음에서 나왔다니까 고지가 안 들리지요. 여기 처음 나온 분들 대답을 잘해. 더 뒤에 대답을 잘해야 내가 본문을 잘해줘. 나는 어쨌든 잘한다고 치게 주고 그저 갖다 스승님 법문 잘합니다 그러면서 대답도 용감하니 잘하고 그러면 법문을 훨씬 잘합니다. 늘 치게 줘야 돼요. 뭔 말했다 글로 가요. 한 사람이 말해. 허공이 마음에서 나왔다. 금세 잊어버렸어. 뭐가 같으냐면은 맑은 거울에 어떤 물체가 싹 지나간 뒤에 거울 속에 뭔 물체가 남았던가요? 안 남았던가요?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렸지요. 네. 그래. 그래서 그냥 상당히 생각을 해야 돼. 허공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게 얼른 내가 이북에서 내놨는가? 접수가 잘 안 공산당들이 한 소린데 접수 그 말이 얼른 접수가 안 되죠. 안 그럽니다. 자, 내가 하나 비유를 들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쩌냐게 꿈에 꿈세계 다닐 때 허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만히 있어. 뒤쪽에서. 어쩌냐, 꿈에 꿈꾸는 세상에도 허공이 있었지요? 네. 이제, 앞으로 내가 보면 잘해, 이제. 그렇게 소리를 크게 해야 돼. 그 허공 어디서 나왔어요? 꿈속에 있었던 그 광활한 허공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요. 저렇게 대답을 잘했지. 그거의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전개된 허공계예요. 참, 이거 깊이 이제 잘 관조에 들어가서 그 이치를 탁 깨트리면 모든 이치가 다 드러난대. 여러분, 그 몸뚱이를 분쇄해서 더 분쇄할 수 없는 지경에 가장 가도록 분쇄해 본들 잠재의식 나옵니까? 잠재의식 안 나와. 잠재의식은 층끝 하나 세울 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런데 어쩌냐게 꿈의 세계에 전개되었던 산하며 허공가장이라도 그 잠재의식 속에 전개된 것이에요. 이것이 불가사의한 도리다. 중생의 견해로 헤아리고 측량하고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도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그래버려.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고 몽중지인이다 그랬어. 꿈 가운데 꿈을 거듭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삼성 보면 꿈을 또 꿈끼지요. 예. 꿈도 다양해 여러 가지요. 2층 살 꿈도 있고 강남에 가서 100억짜리 아주 100평짜리 집 살란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입니다만은 그 가지가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몽둥몽둥지입니다. 꿈 가운데서 거듭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꿈우세계에 전개되었던 그런 산하며 허공계를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저 뒤에 조금은 들어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잠재의식이 그 가는 침세울 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그 속에 그 산하며 허공계가 전개되었던 것이에요. 이 우주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앞에서 그 장설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고 지나간 대문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해야겠네요. 예. 이건 100번을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이치에 확인할 때까지 계속 들을수록 좋아요. 열시 살군 애기 장설이라는 애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마조 도일선사의 조카딸이에요. 마조 도일선사라고 할 것 같으면 27조 그 7조께서 수백 년 후에 나타날 마조 도일선사에 대해서 방대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무 때 이러저러한 사람이 태어날 테니 그 밑에 도인이 꿰쏘다 듣기 나오리라는 말을 내가 이제 줄여서 합니다. 그 얘기 다 하려면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그런 유명한 신인입니다. 근데 그 조카딸이에요. 유유상종이라. 그런 위대한 도인신의 조카딸이니 범상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 그 아기가 10살 먹은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 다란이 왜 듣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다란이 외인이들 생각 안 해도 줄줄 나오죠? 다란이 외인이는 그래요. 신모장고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나오죠. 다라니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달달달 냅니다. 초속으로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외워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상을 딱 모셔놓고 이른 새벽이면 어린 애기가 그 청경한 그 닭인물을 떠놓고 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예불을 하고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아주 진심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중간쯤에서 깨끗이 빨아놓은 빨래와 아직 빨지 않고 빨라고 그 당관은 잿물에 당관한 것을 잿물에 옛날에는 당관했다 빨아요. 나이 드니는 알아. 잿물이 어떤 잿물인데 불땐 재를 물 부숴서 울려가지고 그 나온 물이 잿물이에요. 그 물에다가 그 옷감을 때묻은 옷감을 담가놨다 빨아요. 옛날에는 그랬어. 양잿물 뭐 요새 화학제품으로 나온 양잿물도 없어. 거기다 담가놨던 빨래고 그냥 한테다 줌줌줌줌 해서 그냥 한테다 섞어서 그냥 놔요. 그럴 때에 저 먼 발치에서 자기 아버지가 봤어. 아니 그런데 아기가 빨래를 하다가 그냥 방망이 탁 놓으면서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짓이 평상시와는 달라. 아이고 얘가 차분하고 동작이 어른스러운데 자무방정마저 그냥 막 하는 짓이 무슨 성깔이 난 것 같아. 그냥 빨래바다 느닷없이. 그래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그 빨래를 옆구리에 탁 찌고 그냥 집을 까리게 오더니 그냥 뜰방에다 그냥 던지듯이 그냥 잡아놔놓고 그 판세모살 모셔진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살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아니냐 다를까 판세모살 탱화를 내려요. 그냥 뭐 이 어린애가 모신 게 어떻게 이렇게 불쌍으로 모셨겠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길어진 탱화를 모셨지. 그래갖고 족자로 해서 걸어놨어. 그런데 그걸 톡 내려요. 내리더니 꼭짝꼭짝 막 접습니다. 그냥 접어진 대로 그냥 질서 없이 그냥 꼭짝꼭짝 접어요. 접더니 아 이런 수가 있는가. 궁뎅이를 들더니 딱 넣고는 그거 딱 깔고 앉아버려요. 그 간세모사는. 그렇게 지극히 조석이면 닭인물 떠놓고 향불 피우고 예불을 띠는 아이가 졸지에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 관음상을 그냥 꾹적꾹적 해가지고 궁뎅이 밑에 좌구처럼 딱 깔고 앉아서 뚱 이렇게 버티고 앉았으니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어린 것이 지나치게 그 신앙을 하고 그냥 그 고문품을 달아니 이렇게 달달달달 외더라.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저 아이가 머리가 좀 약간 이상이 되었는가 보다. 그리고 부랴부랴 마조신님을 찾아갑니다. 마조신님을 찾아갔는데 마조신님을 찾아가니까 마조신님은 참 세상에서 제일 가지긴 도반 오직 둘이만이 법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반하고 마주 앉아서 차를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설이 아버지가 가서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장설이가 약허약허약허약허합니다. 그러니 아마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신앙을 하더니 아마도 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장설의 아버지 말을 듣더니 두 신임 얼굴에는 화기가 띄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기색을 하면서 화기를 띄면서 아 그래요? 아 그 아주 굉장히 반격한 그 은행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요? 하 그놈 참 아, 그럽니다. 그 데리고 오세요. 예 그러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대체 큰 스님에게 당장에 그냥 데려다만 주면 나서줄 모양이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딸한테 가서 손살같이 가서 장사라 불러도 뻑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장사를 본 게 어찌 부르십니까? 지금 마조 큰 스님께서 그 아무 큰 스님하고 마주 그 계신데 찾아시면서 계신데 너를 지금 오라가더라. 그럽니다. 그래요? 아가 그 그제는 큰 스님 앞에 가기를 참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은 또 행위가 달라요. 그래요? 아주 좀 가볍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동동걸음으로 가서 마조 스님 앞에를 가더니 다른 때는 아이고 큰 스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90도 각으로 인사한 뒤 그날은 가서 두 스님 앞에 가서 더욱 버티고 서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 그럽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아, 잘 왔느냐? 예. 내가 이제 그 앞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은 아니요. 내가 너한테 한마디 물어보자 한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느냐? 마주스님이 그런 게 그 옆에 있는 도반이 도반 큰 도인 스님이 아, 아, 스님, 큰 스님은 사가에 이렇게, 이래저래 친척도 되고, 제가 먼저 한마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주, 아, 그러십시오. 그래, 그 스님이 뭐라고 보이는? 잠재 의식 때문에 이 말 나왔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보이는? 이야. 이 삼천 대천 세계를 계좌치 속에다가 탁 넣어본다. 그 넣는 도리가 있다. 계좌치 속에다 탁 넣고 넣은 다음에 계좌치를 그냥 때려 두 조각을 내버린다. 그런 도리가 있는데 너 한마디 일러봐라. 그 한마디 읽을 수 있느냐? 예! 아주 당당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중국 천하에서 그때 도인에 의한 기라성 같은 도인 천지 박가리여. 그런데 웃지마. 그런데 그 신인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도인 두 분인데 그 신임 앞에 있는 찻잔을 탁 들어다가 그 신임 앞에 있는 기둥에다가 탁 때려서 그 찻잔이 천조각 만조각 박살이 나버립니다. 차가 당겨져 있는 찻잔을 그 큰 신임 찻잔을 13살인군 애기가 여러분들 같으면 고이한 놈 아주 배운 데 없는 놈 같아요. 어른 찻잔을 그리고 아주 꾸짖겠지요. 그런데 그 두 스님네들이 아주 환히 용약을 해서 참 창사라 언제 그 경지를 이르렀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되었느냐? 그리고 그저 입이 달아지게 칭찬을 합니다. 회를 내고 성질을 내고 꾸짖는 것은 그냥 젖혀두고 칭찬이 침이 말라요. 대단하구나. 대단해요. 아직까지 그런 그 공안에 대해서 그런 대답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경지에 이랬느냐.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겨자씨는 이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예요. 우리 겨자 먹죠, 겨자? 부산 사람들. 생선 먹을 때 겨자 먹지. 부산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 겨자 씨가 가장 씨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치까, 여기서도 내 칭찬을 좀 해야겠는데, 도천보녀님 안 웃을래요? 도천보녀님 잘 웃어요. 웃어야 돼. 김옥나무라고, 느티나무라고도 하고, 김옥나무라고도 하지요. 시골에 가면 정자 있지요. 정자나무가 대부분 열의 여덟 그루는 여덟은 다 김옥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질기면서 장수해요. 은행나무하고 김옥나무가 느티나무라고도 하지요. 그 나무가 그렇게 가장 장수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자나무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정자나무 씨가 더 적습니다. 그 내가 발견했어. 그 나무 씨는 잎사귀에서 연데 먼지예요. 밀가루 같은. 근데 그것이 터져서 땅에 떨어지면 김옥나무가 납니다. 예. 그런데 그 밀가루 같은 데서 난 나무가 그렇게 큰 거목이 되며 그런 장소를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말했더라면은 그 김옥나무 씨 속에다 3000대전세계를 넣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때려 부숴 없애버린다. 두 조각 낸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거기에서 두 조각 낸다는 소리는 없애버린다. 그 소리예요. 응? 자. 이 삼천 대천 세계라 할 것 같으면 내가 어쩐 얘기인가 언제 얘기했죠? 이 허공계는 가시 없다고 그랬죠? 밖이 없어요. 과학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팽창 우주, 이 우주를 팽창 우주라고 합니다. 팽창 우주. 그래서 나는 팽창 우주라고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요. 가사 고무풍선이 있는데 불면 고무풍선이 이만 클 수 있는 고무풍선인데 불기 전에는 이 내 엄지손가락 정도만 하다고 가정을 해둡시다. 그러면 그 고무풍선으로 불면은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고무풍선이에요. 그런데 그 고무풍선을 아무리 불고 또 불고 또 분들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팽창할까요? 팽창 못할까요? 저 뒤에 이런 소리를 자세히 한 것은 저 뒷분들을 위해서 팽창 못하겠죠? 된 것이요. 이게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팽창할 수 있는 그 밖에 공간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허공은 가시 없으니까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가면은 그것을 십자로 갈라서 동서남북상하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어찌요? 가수로 갈수록 더 넓어지지요? 그냥 주먹국으로 해도 10배의 넓이는 가령 우리 팽창 우주만은 그 우주가 10배는 될 수 있는 우주가 그 밖에도 또 전개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수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얼마만큼 그 세계가 많습니까? 아니니까 히말라야 산이 이 지구촌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지요. 그 히말라야 산을 손에다 가령 손에다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밀가루가 된다고 가정하라고 그 히말라야 산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히말라야 산을 손 안에다 넣고 탁 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해가지고 태풍에다 확 날려버리면 그 가루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랬어요.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주 내에 전개된 세상을 말하자면 그 먼지수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그때 당시 때는 부처님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저 모린다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지가 그냥 마음대로 말을 해본다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나가버렸어요. 저런 놈 밑에 있다가는 큰일 나갔다고 나가버렸어.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 얘기하면 더 많습니다만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는 은하계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과 같은 달과 같은 그런 빛을 가진 별들이 수천 개가 있다 그랬어. 여기서 본 게 그 참 별만 모여 있는데 그 은하계가 그런 빛을 가진 응? 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믿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째요? 영국 허블 망원경에 드러난 것만 해도 햇빛과 달빛과 같은 그런 광명을 가진 저 은하계가 수천 개, 벌써 3천여 개를 발견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 영국 그 허블 망원경소에 가서 물어봐. 내가 어쩌고 그런 것은 잘 알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은하계가 부처님 말씀이요. 은하계가 저 은하를 우회로 수천 개가 전개되어 있다. 그랬어. 경전에 나와. 그러니 부처님은 믿겠어요? 저런 놈 미친 놈 밑에 있다가는 큰일 나갔다고 다 나갔어. 그런데 오늘날 어쩌겠습니까? 케네디 센터에서 인공 무인 유성을 쏴 올려서 화성에서 마지막 전해온 하나의 사진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까? 광속도로 1억 6천만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했다고 그것을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거기가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팽창 우주만 해서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도목권이요. 업권이 다르면 보이기를 안 해. 사전에 찍혀 나오질 안 해. 업권이 다르면. 안 보여. 우리가 왜 귀신을 못 본지 알아요? 우리가 왜 마음을 못 본지 알아요? 업이 달라. 지금 이 허구를 둘러서가지고 업이 달라져 버렸어. 간단한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잠잘 때 잠깐 이 한몸뚱이에서 호흡을 한 한몸뚱이에서 잠깐 업을 뒤집어 놓으니까 저요. 꿈속에서는 이 세계를 못 보고 이 세계에서는 꿈세계를 못 봐. 업이 한몸에서도 업권을 잠깐 틀어놓으면 그렇게 못 본데 확연하게 업이 다른 업권이 달라지면 보지를 못해요. 그러겠죠? 그 몸뚱이에서도 업권은 잠깐 바꿔놔. 잠서 꿈 중에. 그러면 꿈세계에서는 이 세계를 못 보고 이 세계에서는 꿈세계를 보지를 못해. 그러나니 항차 업이 다른 세계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요. 이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계를 착 통틀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일소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팽창 우주라는 것이 일소천이요. 일소천 내에 그 많은 세계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천을 3000개를 보태야 일중천. 일중천을 3000개를 보태야 일대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소천, 중천, 대천에 전개되어 있는 세계를 다 말하자면은 히말라야 산을 뭉겨 가루를 맨달아가지고 태풍 앞에 날려버린 먼지수보단도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를 그 적은 계좌실 속에다 넣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째요? 그럼 내가 그 비유를 들어준 게 어째요? 여러분 꿈은 잠재의식 활동에서 전개된 것인데 잠재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전개된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렇게 광활한 세계를 전개해 놓고 다녀도 그 집 벽이 안 터졌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응? 벽이 다 터지고 집 내란져 버려. 그러면 잠자다가 압사해겠지요. 예. 네. 잠재 의식 속에 그 넓은 광활한 세계가 전개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잠재의식은 침끝하나 세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침끝하나 세울 자리를 차지해서 내놔봐요. 내놔봐. 참묘한 도리로다. 참 이건 묘한 도리인 것입니다. 묘자들. 우리 저 부산 정본연님 묘춘 본연님도 계시지. 예. 그 묘춘이란 뜻은 뭔 말인고 이는 이렇게 그것은 낼 아니 낼 수 없고 자리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봄에 싹을 틔워서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모든 만물을 만법을 전개해 내는 것이 묘춘입니다. 아, 좋지 이름이? 네. 아, 그래서 나 자기 이름 자기가 지은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런데 이 양반이 참 원청영녀세요. 그렇게 이름은 지었는데 내가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그 삼천 대천 세계를 그 적은 시에다 낼 수 있다. 헌소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어쩌니 침껏 하나 세울 수 없는 잠재 의식 속에 그 넓은 세상 삼천이며 그 넓은 태평양이며 그 광활한 허공이 그쪽에 다 있었지 않던가요? 그랬죠? 예. 예. 이제 이런 도리를 알면은 여기 오지 말라고 등을 밀어내도 옵니다. 이지만 이런 있지만 참 기가 막혀요. 이 세상의 낙은 누군가로부터 상대적인 데서 이루어져. 그런데 상대적인 데서 이루어진 낙은 반드시 그 누린 낙의 배 이상의 삼곱절 이상의 고가 따라와요. 노래 가사에도 그래서 한나라를 얻자니 둘을 잊는다는 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 내가 노래도 잘 알아요. 요새 신식 노래인데. 한나라를 얻으려다 둘을 잃었다. 근데 여기 장가 시집들 간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니 어째요? 참 영감하나 얻어서 좀 한번 살아보려다가 시집가는 게 고생 아주 설치했지요. 마늘에 한나 얻어서 한번 살아보자고 장가를 갔더니 남자들 고생 설치했지요. 둘이 다 똑같아. 낮에 나가서 죽으라고 이러고 온 뒤, 좀 같은 직원 좀 여지고 만났다고 바가지 빡빡 긁고. 죽을 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요? 남편한테 나 얻다 보니까 수백 가지 고가 따라왔지요. 마늘 안 나왔다 보니까 수백 가지 고가 따라왔지요. 아, 참말로. 응. 그래요. 한나라를 얻어서 참 여러 가지 고를 겪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낙은 한나라를 취하면 백 가지 고가 마치 그물을 당기는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 그물 코각 소소소소 끼어져 있는데 그 딴 그물 귀퉁이를 잡아당기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그물을 쭉 고를 끼었던 그 두 줄을 쫙 잡아당겨야 그물이 아주 질서 있게 엉키지 않고 쭉 따라오죠. 그걸 강령이라고 그래. 옷을 들 때도 여자들 요새 젊은 여자 잘 들어. 어른이 옷두락하면 옷을 딱 그 뒤 어깨 쭉 어깨 밑 여기를 딱 나란히 잡아서 이렇게 탁 들어야 간추리 들어지고 그렇게 안 들려면 여기 이게 뒤에서 두 쪽 딱 이었던 여기를 탁 들어야 간추리 이어진데 지 끝을, 열다기 끝을에서 이렇게 들멋져요. 그냥 옷걸음은 옷걸음대로, 그냥 팔은 팔대로, 그냥 아주 남에게 들어지지요. 그래, 질서가 있어. 그래. 그런 거 물결 하나 들어주는데도 그렇게 그 요령을 알아서 들어야 단정하게 간추리게 딱 들어집니다. 그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데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어디를 손을 대야 할 자리가 있고 손을 대지 않을 부분이 있어. 제일 먼저 내가 나라는 나를 먼저 찾아야 돼. 나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불법의 낙은 상대적인 데서부터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상대적인 데서 얻어오는 낙이 아니라 대상이 없는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락이에요. 대상에서 얻어온 낙이라는 것은 반드시 코가 3배 이상이 수반하래. 대상이 없는 데서 취한 낙이라는 것은 한 번 그 낙을 알아서 누리게 되면은 그 낙은 항상 영원해. 이제 이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그 삼매경을 이제 체험한 이라야만이 이런 말이 수용이 됩니다. 이게 이러지요? 어떤 그 아이들이 그냥 소설책을 읽느라고 소설책도 주로 우리 있을 때는 탐정소설을 읽을 때 그렇게 심취해요. 탐정소설을 읽을 때 그냥 심취해가지고 어른이 불러도 부른 소리가 안 들어와. 그 소설에 심취하고 빠져가지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독서삼매에 들었다고 그러지요. 삼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내가 나라는 나를 깨달아서 오직 나만이 존재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다른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묘하게 즐거움을 느낀 때가 있어요. 아무 대상이 없는데 즐거움이는 막 이 그 가슴에서 즐거움이 부풀어 나옵니다. 그냥 미소가 저절로 터져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뭐 속 모인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 혼자 웃으면 돼. 예. 아까 한산섭 때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런 그 낙은 대상에서 나오는 낙이 아니에요. 내 사성이 지니고 있는 본유관 능력에서 나오는 낙이에요. 예. 이 낙을 명명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런 고리머리에 다 맞출 것 같으면 분리일보 즉 차초 즉 극락이라 자기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참으로 진실한 극락이다. 부처님 마지막 말씀. 여기에는 방편을 다 떨어내고 그저 솔직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극락이다. 여러분은 그런 극락을 누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를 일러서 본래의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본래 다 사람이 그 성품, 본래 성품 지니고 있어. 해는 항상 밝듯이. 예. 그런데 구름이 끼어서 상명하암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본유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눈의 길에 들어서 가진 고통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나는 이 죽는 이가 없어. 죽는 이 본래 이름뿐 실제란 것은 없는 것. 중생들이 지어놓은 것이니 어찌 허망한 그 이름이 얽매랴. 그 허망한 이름이 얽매지 말아라. 어찌해야 하겠는가. 금은밤은 특별히 어둡고 가을날 대나선 밖고도 막다. 영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은밤을 칠야 삼경이라고 그러지요. 마치 오칠을 칠해놓는 것처럼 가끔 그저 그냥 한치 밖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금은밤 칠야 삼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금은밤은 특별히 어둡고 가을날 대낮은 밝고도 맑다. 밝고도 밝다. 이렇게 돼야 되고 청명한 가을날은 참 맑고도 밝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이 말은 그러한 표현된 언어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은 그 본유한 원래 우리 그 본래 지니고에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본성짜리를 통째로 보여주는 격의 돌입니다. 어? 계좌씨 얘기를 더 해주라고? 하다가 안 했어? 응, 그렇게. 아, 그러니 큰일이에요. 지나가 버렸어. 이게 그, 겨자씨를 탁 쳐서 없애버렸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찻잔을 그 신님 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서 박살을 내버렸죠? 그러니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두 큰 신님이 극찬을 했죠? 자, 그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하고 나서 마조 신님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나도 너한테 한마디 물어도 되겠느냐? 예, 물으시오. 아, 그때 당당합니다. 무엇이신 물으라는 그런 쪼예요. 응? 열심히 살면 되지. 예, 물으십시오. 그래, 한마디 묻겠다. 그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인데 하늘 땅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팥도 콩도 없어. 그럴 일도 저럴 일도 없고. 그런데 최초에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겼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한번 대답해봐라.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마저신 있는 저 귀를 내면서 예? 이게 째가 있는데? 이거 잘 봐. 예? 그래. 전혀 못 알아는 것처럼. 예? 예. 네. 거기서 알아채야 되는데. 그런데, 예? 어찌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말이 아니고, 하늘 땅이 생기기 이전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인데 근데 콩도 팥도 그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삼라만상이 생겼느냐. 한마디로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말을 너한테 물어봤다. 그 말 한마디 일러달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큰 신님 저를 대신에 일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서 콩손이 절을 해요. 마주신이 뭔 말을 했는데 대신 일러줬다고 그래요. 앞에서 한 말을 장사리가 못 들었다고 못 들은 못 들어서 다시 일러 돌아가서 다시 일러준 일뿐이 없어. 그런데 그 말을 재차 했는데 장사리는 이미 뭐라고 한 거니는 저를 대신에 일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깜짝 놀라. 대단하구나. 3세의 재벌이 나와서 일러도 그의 진학에는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어째서 어떻게 해서 뭔 소리가 이런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이도를 알아야 우주 원리를 알아. 경량한 돌입니다. 경량한 돌이에요. 여러분, 예시살묵은 애기가 그런 경지에 단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랬네. 여러분이라 해서 그리 못할 법이란 것이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자질과 능력을 부리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 예. 그 장서리처럼 그 어린애가 새벽이면 칙한 마음으로 닭인문을 떠놓고 향불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보문품을 그렇게 달아내야 되기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시간을 어긴 적 없이 칙한 정성을 다 내립니다. 그런 정성에 의해서 홀연히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서 성취 못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 성취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성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 성취 못합니까? 동쪽에 있던 태양이 어디를 먼저 비추고 어디를 나중에 비춰주려는 분별이 없어. 그러나 높은 봉우리 먼저 비추는 법이에요. 가장 지극함이 맨 앞선 사람 먼저 구제를 하게 되지요. 그러겠지요? 예. 차별을 논해서가 아니요. 그냥 그것이 가장 먼저 다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있어서 해가 서산의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춰준 것 아니지요? 예. 그 봉우리가 높았기에 먼저 비쳤을 뿐이에요. 기도 효과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건 모르고 자기 정성이 다른 사람 정성에 미치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했다. 부처님도 차별한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면 그만 또 몰라. 근데 그냥 부처님 신앙도 안 해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부처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신앙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직관 정성을 다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정성을 다한 것이에요. 왜요? 불법은 자기 완성한 데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리 믿은 만큼 그 이치에 절박하게 다가서게 되고 그 이치에 절박하게 다가선 만치 먼저 다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넘어서 신명 본문 지극한 이치는 설명할 수 없어서 메인 것도 푸는 것도 아닌세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 맨 것도 아니고 얼굴 맨 것을 푼 것도 아니여. 지극한 이치는 그랬는데 지극한 이치랑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을 그 아는 법은 응? 설명할 수 없다. 어루와서 설명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 어째서 설명할 길이 없을까요? 갈쳐줄 까닭이 없게 되어 있어, 원래. 어째서 갈쳐줄 까닭이 없을까요? 그냥 자기 지금 앞에 그대로가 그냥 그 이치가 확연하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냥 드러나 있어. 내가 나라는 나가 나요 하고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그런데 그걸 못 봐. 왜 못 봐? 왜 못 보냐? 그냥 전노한 사실이다. 그냥 통째로 그냥 나요 하고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다가도 허물이여. 드러나 있다가는 능소가 버려져. 그냥 능소로 버려진, 능소로 버려진 사이도 없이 드러나 있어. 이것이 우리 권유한 본래 자성인 것입니다. 가없이 이러한 당처는, 그 몸뚱이는 그런 말이에요. 본래의 공간이란 없어서 시간 또한 없는 것이지만 업으로 지어서 스스로 얽매일 뿐이다. 업으로 지어서 스스로 얽매일 뿐이에요. 어쩌냐고 꿈중에 자기 사랑스러운 남편이 해준 반지를 도둑놈이 와서 가지가. 그것도 보석도 8카라트짜리 그놈 팔면 한평생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보석 반지를 갖다가 도둑놈이 가지가. 얘야! 사생 결단을 그놈 뺏으려다가 도둑놈한테 칼 맞았어. 멍청하게. 응. 어째? 아, 그냥 가지가게 두제는 그런데 그건 꿈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이? 틀림없는 보석관지인데 그럴 수가 없어. 이? 그 그놈 하나 팔면은 평생을 그냥 누워서 먹고도 산디. 그럼 도둑놈한테 뺏기면 쓰겄어. 그래 그걸 뺐다가 칼 맞았습니다. 칼 맞고 아파서 몸부림치다 딱 꿈을 깨고 본 게 꿈이요. 그 반지는 장롱 속에 있어. 그래요. 어쩌냐, 꿈에는 그 업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지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 공수배, 공수이라. 뇌물, 일물래요. 그여 공수가라. 이 세상에 올 때도 어디서 한 물건 가져온 적이 없어.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가지고 간 적이 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영역히 갈쳐 주었어. 하리때를 살라매가면서 애끼고 또 애끼고 또 애끼고! 자가용 한번 타지 못하고 자전거 타다 갔는데, 그래갖고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그렇게 자가용 한번도 타지 못하고 애끼고 애끼고서 그냥 강남에다가 그냥 100억짜리, 그냥 1000억짜리 사놨는데 그냥 가버렸어. 감선 그것은 그만두고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오고. 공수래 공수. 뇌물 일물래요. 그의 공수가나 올 때도 한 물건 가져온 것도 없고 갈 때도 한 물건 가져간 것도 없어. 우리가 꿈깰 때 꿈세계 가지고 간 거 있던가요? 그래서 꿈깰 때 꿈속에 그 하나 가져왔어요? 없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은 욕심내고 나쁜 것은 버릴라 하고. 그런 데서 모든 속박이 생기고 고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속박과 고를 어째하겠는가? 어째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밖이 없고 안이 없는 세계라 당처에 매이고 불 것이 없네. 당초에 메이고 불 것이 없어요? 아니 없고 밖에 없는 세계요. 그런 삶이요. 그 9시 반까지입니까? 네. 예? 예, 시간 남았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많은 절에도 다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그랬죠? 이런 말을 했죠? 아마 그 요건 분도 있을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보건질 줄 안다. 그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은 복도 어디서 짓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을 이룹니다. 불법을 신앙하면서도 정말로 정법을 수행해서 정법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도량에 쓰면은 그것이 기복이 공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법으로 접어들어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루는 사람이 복을 일종 알아 하는 말은 여기 온 사람 복은 소리가 아니에요. 또 어디 사람들은 복을 짓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복을 짓지 않아요. 여기 온 사람들 복은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그곳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여름 수련대에 오신 것이 정말로 대단한 첫걸음입니다. 저 뒤에 새로 오신 분들, 부처님 경전에 길을 가다가 옷세매를 한번 스친 것도 500선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거니 항차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무엇을 논의하고 듣습니까?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 모든 속복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나고 죽는 생사의 기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진리의 길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와서 그런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인연은 어쩌다가 어떻게 우연히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인연은 억겁을 통해서 맺어온 인연으로 소산이 오는 이 자리에 온 것은 부처님이 금강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말세에 정법도량에 가서 정법을 믿고 수행할 마음을 내는 이들은 말세에도 있는데 그분들은 불어 일불 이불 삼사오 불의 이종 성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벌써의 정제 성근이 있으니 문시 장가운데지 일념생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부처 두 부처 세 네 다섯 부처에만 성근은 심은 것이 아니고 무량 천만 벌써 해할 수 없는 천만 부처님 교서에 성근을 심어온 공덕으로 해서 이 각박한 말세에도 정법을 듣고자 해서 정법을 서른 곳에 참석한다 그랬어. 그래서 믿고 따르고 닦는다 그랬어. 그래서 구경에는 깨달는다 그랬어요. 정신이란 소리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인연으로 소산으로 여기로 왔고 그러므로 시종 일관에서 닦기만 하면 틀림없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즉간 이치는 설명할 수 없어서 메인 것도 푸는 것도 아니다. 값이 이러한 당체는 본래로 공간이란 건 없어서 시간과 또는 공간도 없건만 그런 업으로 지어서 스스로 매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어째야 되겠느냐. 밖이 없고 안이 없는 세계라 당초에 매고 풀 것이 없다. 응? 당초에 매고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성인은 뭐라고 했는고 이는 이 일을 깨닫기가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쉽다. 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서 내릴 때에 코를 만지라는 생각하고 만집니까? 저절로 만져지지? 그렇게 수월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깨달으라는 마음만 지극한 마음만 내고 또 그런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만 만나면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마음만 내고 그런 마음을 낸 여루에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그런 분만 만나면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죄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죄가 있고 없고 죄가 두텁고 옅고 영리하고 미련하고 관계가 없어 이것을 깨닫는 데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 화엄회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에서 소를 도맡아서 잡는 백쟁이가 있었는데 그 백쟁이가 간단히 얘기하랍니다. 부처님 처소에 와서 깨닫고 그 도끼를 소태에 잡는 도끼를 꽁 가운데 있게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나도 현급 천불 중에 한 부처다 그랬어요. 그 봐요. 인도의 소를 다 때려잡는 백쟁이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지극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서야 쓰겠어요? 예, 내가 나라는 나를 알라는 마음만 지극한 마음만 가지세요. 그러고 정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정말이요. 그 하루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게요. 그날 하루를 해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그 마음자리를 여러분 발견하게 해준다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또 그리 못해주면 큰일 나지. 근데 틀림없이 해줘.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만 오면은. 영통하게 사물에 응하니 항상 있는 눈앞의 것이라네 그랬어요. 영통하게 참 영통합니다. 응? 영통해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벌써 그 3일 전이 되지요. 각자 집에서 출발할 때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뭐도 챙기고 뭐도 그랬지요. 그 농문을 열고 챙기고 그랬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간으로 봐서는 벌써 24시간, 30시간, 40시간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지금 그때지요. 아 그때만 아니라 지금 그 농문 열고 있으면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서 농문 열지요. 참 영통합니다. 영통해요. 다 부처네, 부처. 영통하게 사물에 응하니. 그러나 여기 영통하게 사물에 응한다는 소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그 아주 신통하고 묘한 것을 말하니라 그 말을 들어주었지. 안도 바깥도 없어서 한 발 내디딜 곳 없는 데서 공간도 시간도 없는 데서 서로 마주대하고 대해서 말을 주고받고 이 일을 행한다. 말을 주고받고 일을 행하지만은 공간도 시간도 없이 능소가 없는 데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영통하게 사물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지는 너무나 어려워서 저 뒷분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이번 법문은 내가 그래요. 뒷분들을 더 위해서 해요. 그래서 텔스이시면 뒷분들이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법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니, 높은 수준에서 얘기를 술술 해가면 참 쉽겠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도 들을만하고 전혀 그런 세계에 들어와서 그 돌아보지 못한 분에게도 조금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겠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합니다만은 들을만 합니까? 네. 앞에는 가만히 있고. 예. 그 후자의 설명한 것이 여기에 말이에요. 영통하게 사물에 응하니 항상 있는 눈앞의 것이다. 예. 이런 것을 한마디로 해서 무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함을 한다. 함이 없는 함을 행하니는 어쩐다고 그랬죠? 무거물의 영무진이라 가는 바도 없이 가고 오는 바도 없이 오고 머문 바 없이 머물어서 머문다는 그 말조차도 그에게는 없다. 이런 사람의 행위를 일러서 영통하게 사물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공부한 분들은 안팎으로 다 내려놓아 좋은 일, 굳은 일 할 것 없어. 에잉? 이 세상에 좋은 일이라 해서 가지고 안 가. 굳은 일이라 해서 또 그걸 유유 없으시니요.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 유유 없으시니. 사람 참 멍청한 것이. 그치, 마무리 영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멍청한지 나 모르겠어. 여봐요. 이 사람이 종놈, 심부름만 종놈의 종노림만 평생을 다 가봅니다. 여러분, 그냥 젊었을 때, 나도 그랬어. 아니, 너무 숨만 벌고요. 처녀 다리가 매끈하니 좋고, 얼굴이 어여쁘 그러면 다른 사람 슬쩍 지나가다 그 사람 한번 더 보지요. 아, 야, 여러분 보고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여. 나도 그랬어. 이제 그냥, 여러분 숨 본다고 하지 마라. 그 뭐여? 그 한번 쳐다보면 뭐, 좋은 일 있어? 눈 요구여, 눈. 눈은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라 갑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름다운 총각이나, 이렇게 늘 좋은 것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보여주려고 애쓰지요? 이? 화장들을 하고 난리 방석이요. 어디만 갈라가면 그냥 거울 앞에서 난리 방석이요. 그 밤이 무슨 죄로 그래 밤을 그렇게 때렸어. 그래, 한평생을 눈이란 놈은 좋은 것만 보여주라 합니다. 저는 남보고 욕하면서도 이 귀는 저보고 욕은 소리는 전혀 절대 싫어해요. 어쨌든 이 좋은 소리만 들려주라고 그래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를 기왕이면 그저 듣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좋은 소리. 어째 이거 테이프 안 갖다 놨어. CD. 그 좋은 노래. 모두들 그거 한 놔서 가져가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아주 그 노래 가사에는 좋은 이치만 담아놨습니다. 그놈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모두 열릴 거예요. 그런 가사로만 해놨어요, 내가. 이게 가실 때 꼭 한 놔서 사가지고 가서.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아까 노래 본 그분 거예요.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가만 받으라 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서 갈리가지. 네. 뭔 얘기야? 응. 그래서 어쨌든 이 귀는 좋은 노래만, 좋은 것만 들려주라. 아까 그분 노래 본 거 깨통 잘 부르지요? 네. 노래 선생이야, 그. 예. 그분이 그 역시 그 노래를 불러서 그 CD에 그 실려진 것입니다. 가수예요. 네. 등록된 가수입니다. 그래. 이 귀는 또 항상 좋은 소리만 들려주라고 그래요. 눈은 좋은 것만 보여주라고. 몸뚱이는 어쨌든 부드럽고 연한 것, 그런 것만 이 대주라고 합니다. 거꾸럽고 쑤시고 가시 같은 것은 벌벌 떨리니? 그래서 눈은 좋은 것 보여달라고, 귀는 좋은 소리 들려달라고, 코는 제 뱃속에 여기는 그 나쁜 코가 들어있는 것이 냄새 고향은 절대 싫어하네. 콧속에 코딱지가 들어있는데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서 그보다 더 더러운 거 담아놓고도 저는 좋은 냄새만 들려주라. 그게 코를 막고 가. 나 시내 가다가 시청에서 당기는 합수차, 인분차가 가면은 코 막고 간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 지 콧속에는 콧등이 담아놓고도 그걸 이렇게 가. 연설하고 있네. 그리고 입으로는, 입에는 어쨌든 맛있는 것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아닙니다. 내 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통 까다로운 나라 아니야. 맛있는 거야. 그리고, 어? 뜻으로는 어쩝니까? 어쨌든 내 뜻을 거슬리지 않고 내 뜻을 따라준 것을 좋아하지요? 한평생 거지되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몸뚱이 종물에다 가! 그런데 어째 죽을 때? 이 몸은 참 나의 몸은 모양이 없는 것이요. 모양이 없는 것은 모양 없는 것만 가지고 가. 갈 때는 이 몸뚱이 그렇게 한평생을 저를 위해서 고생할 것만 딱 버리고 지갈 곳으로 가버려. 죽은 송장의 송장물이 그대로 있다면 하늘땅이 열린 후로 죽은 송장물이 고였을 테니 태평양 바닷물은 전부 송장물이야, 그죠? 아주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기맥힌 송장물이야 돼야. 그런데 그때도 과거에도 태평양물은 저랬고 지금에도 태평양물은 저랬습니다. 10에 7알이 수분으로 차 있는데 우리가 딱 죽으면은 썩으면은 그 물로 환원해 말이야. 이 몸뚱이 칠알을 차지고 있는 그 수분은 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뱉을 때 공기는 허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죽으면은 그 몸뚱이 싸늘해져. 몸뚱이 따뜻한 기운은 우주의 전기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죠? 물로 돌아가고 허공으로 돌아가고 우주 전기기운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머리와 뼈와 썩어서 그 찌꺼기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수화풍물불바람흙 네 가지 요소는 다 각자 제갈 곳으로 다 흩어져 가봅니다. 내가 아니요. 어? 근데 평생을 그놈 종로로만 했어. 그놈 종로를 이 흥이라고 죄를 얼마만큼 지었습니까? 어? 죄를 얼마만큼 지었느냐? 그 죄는 그 몸뚱이가 안 받아! 지수 앞으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유유 없으신. 엄만이 그 모양 없는 엄만이 따라가서 자성연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과보는 그 마음이 받아. 꼭 집어뜯어서 아야 하는 지금 몸뚱이 아야 합니까? 죽은 송장 칼로 세도막 넣어서 가방에 담아서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 뉴스에 그런 나오지요? 살아 생존 같으면 일러볼 거인데. 나 이렇게 아프게 그냥 잘라가지고 가방 속에 있다, 가방 속에 있어. 그래서 소리 칠 거인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런 몸뚱이 종노래인이라고 큰 죄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몸뚱이를 함부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몸뚱이 종노래만 하지 말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오신 분들처럼 혀가 잘 안 들어가네. 예. 이 세상에 나고 보니 그것도 토해시할 수는 없어. 살아야 진리도 닦아. 아직 중생으로서는. 살라면 또 그런 일을 좀 해야 돼.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목적이 달라. 우리는 깨달아서, 정말로 영원한 속박,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겠죠? 그러니 이제 공부한 분들은 안팎으로 다 내려놓아야 돼. 좋은 생각, 굳은 생각을 다 내려놓아. 텅텅 비워. 그냥 직장에 나가서 자기 하는 사업, 업소에 나가서 할 때는 열심히 그 일에 열심히 하고 그 공간 틈틈이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안팎으로 다 내려놓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지만 무정과는 같지 않으리니 한 생각도 짓지는 않지만 무정과는 같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내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좋은 생각을 다 내려놔서 아무런 생각 한 생각도 없는 상태로 떡하니 앉아있어 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 다 내려놨다 보면은 내가 아주 멍청해져 버려. 그러고 넋이 나가버렸어. 그래요? 그것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 낮은 생각을 다 내려서 거의 앉아 있으면 허공과는 같지 않죠. 허공은 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무슨 생각을 안지만 허공처럼 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 생각 짓지는 않지만 눈앞에 그 푸른 것은 푸른 것대로 보이지요? 네. 그래. 그렇게. 그렇게 텅텅 비어서 다 내려놓으면은, 그런 때 지도할 수 있는 성각자, 도인을 만나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해야 하겠는가? 볼래야 볼 수가 없으며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물건. 이 물건 알고프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법문은 여기서 접습니다.